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어이해 어이해 말 한마디 못한 채 바보처럼 바보처럼 큰 힘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끝에 고은만 아무래도 못 잊어 아무래도 못 잊어서 바보처럼 목을 놓아 울었다. 차라리 차라리 생각을 말자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던 까닭에 바보처럼 바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해 수소문을 해보건만 찾을 길이 막연해 찾을 길이 막연해서 바보처럼